날에 받아주던 그 손길 앵두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둘이서 거닐던 대화강변에 대나무 숲들을 마치 그리 울어주니 이 모시려나